쉼터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시면서 방송을 듣는지 또 극동방송은 누가 알게 해서 이렇게까지 듣고 열심을 내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우리 생활 살아가는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저희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애청자 우리 성도님 예쁘게 믿음의 가정을 또 꾸려나가고 계시는데요. 모시고 아이들 키우는 얘기도 듣고 또 신앙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좀 수다 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에 살고 있고요. 지금 네. 광명에 위치한 동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보구나 성도입니다. 네. 광명 동산교회요? 네. 예, 우리 광명 동산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동산교회는 이제 올해 30년 이제 됐고요. 지난번에 네. 그 목사님 이렇게 초대하셔가지고 목사님의 하는, 러브레터 러브레터에도 저희 네. 목사님 오셨었고 나오셨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크다고 교회가 네. 좀 크다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예. 굉장히 오히려 따뜻하고 처음 그렇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예 이제 부목사님들, 뭐 전사님들 네. 참 되게 좋으시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전도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그 선교 복지관을 해서 지역 일도 많이 하시고 참 바쁘신 교회네요. 네. 네. 아 우리 목사님께서 러브레터에 출연하셨었으면은 뭐 광명 동산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 방송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예배를 네. 대예배를 갔는데. 네. 벌써 이제 들으시고 예. 어머 설비 지한이 엄마 라디오에 나왔다고 사연 듣고 네, 네. 이렇게 예쁘게 올렸어요 막 이러시는 분 계시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쑥스럽고 네 어머 그러면 이 시간에 나가시면은 그 다음 주에 교회 어떻게 가세요? 그런게요 떡 좀 돌리셔야 되겠는데요 네. 아 우리 애청자들이 많으신 교회시군요 네, 네. 더 반갑습니다 우리 광명 동산교회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다니신 교회세요? 아니면 그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셔서 다니시게 됐는지 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네. 제가 시골에서 자랐어요. 네. 그 시골 교회 그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초등학교 아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학년 한 1, 2, 3학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저희 가족들 중에서 이제 저 혼자 친구들과 이제 더불어 갔겠죠. 아, 그러셨죠. 예, 네, 그래서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다니고 또 예수님 믿고 섬기고 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 엄마를 전도를 해서 엄마 같이 이제 다니시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그냥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네. 많이 하고 즐겁게 정말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네. 스무 살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방황을 했죠. 이제 그때부터 방학을 했어요. 네, 네. 자체적으로. 네. 네. 주님은 이제 그래도 믿음이 있긴 있으니까 힘들고 그러면 뭐 아유 주여 뭐 이러기는 했어도 너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생활들이 그러니까 좋다기보다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뭐 이래도 주님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왜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돌아만 갈까? 쉬운 길을 냅두고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불평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냥 힘들면 세상에 의지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정말 부질없는 건데 인간적인 판단이고 생각이었는데 네. 주님만 붙잡았으면 그게 해결될 것을 그렇죠. 그거를 이제 모르고 그냥 열심히 쫓아 살았죠. 몇 년 방학하셨어요? 정확히 한 11년 정도? 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몸도 힘들고 몸도 아파오고 우울증처럼 이런 증세가 많이 왔어요. 삶이 좀 생활하는 게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었었거든요. 계속 뭐가 안 풀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그게 일하러 가면 그게 또 잊혀지고 아, 집에만 예. 돌아오면 그게 너무 힘들고 이제 네. 집안에 생활하는 게 그래서 정말 자살이라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정도로 굉장히 좀 심한 우울증에다가 네. 혼자 이렇게 남한테 얘기를 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 당시에도 그냥 혼자만 그렇게 알았어요. 아...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그 감기약에 수면제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먹어도 안 듣고 나중에는 네. 수면제를 처방해서 감기와 같이 복용을 하는데도 잠을 못 잘 정도로 불면증이 오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활에서 이제 탈피를 해서 네. 이제 마음을 잡고 기도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항상 이제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네. 주님한테 가긴 가야 되는데 그렇죠. 선뜻 모르는 교회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간다는 게 두렵잖아요. 누가 이렇게 손을 붙잡아서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인도를 해주면 아 그래 그러고 갈 텐데 네. 그거가 되질 않으니까 여건이 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그냥 방에서 이렇게 자기 전에 성경책 이렇게 머리맡에 두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고 그냥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지내던 중에 저희 신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신랑을 처음 본 게 아니라 네. 거래처 사장님이라서 안 지는 오래됐는데 네. 얼굴만 이렇게 인사만 할 정도로 이렇게 아셨던 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생일날 이렇게 저 저녁을 사주시게 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봤더니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신 분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기 네. 전에 이제 남편이 그 섬기는 동산교회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을 이제 올렸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바깥 분을 만나시기 전까지는 좀 많이 힘드신 네. 과정을 네. 방학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예. 또 더 열심히 믿다가 이렇게 또 극단에 생활하셨기 예. 때문에 아마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이 떨구어 내려고 하셔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광면 동산교회에서 새롭게 이제 인생도 시작하시고 믿음의 가정도 꾸리게 되셨어요. 네. 극동 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성도님? 제가 이제 일을 하니까 낮에는 첫 아이도 그렇고 첫 아이는 3개월 쉬고 육아휴직 쉬고 출근을 바로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거의 일을 좀 늦게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라디오를 들을 접할 시간이 없었는데 네. 둘째가 바로 연년생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물을 주셔가지고 연년생으로 있다 보니까 또 배가 불러오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잠시 한 1년 정도를 쉬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젠 아이들 이렇게 잠재울 때 항상 이렇게 동화책을 읽고 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제가 이제 찬양 그 전에 이제 어렸을 때 그래도 많이 불렀으니까 예. 그런 찬양들을 이렇게 참 많이 불러줬어요. 불러주다 보니까 한번 라디오를 켜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를 이렇게 돌리는 중에 그 박종우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프로가 딱 걸린 거예요. 아. 근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좀 굉장히 와일드 하시잖아요. 네. 그래도 밤에 잠자리에 그거를 딱 처음에는 왜 이렇게 자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잠은 점점 이렇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안 네. 들으면 막 묘한 매력이. 네, 네. 그래서 찬양도 너무 좋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방에 마침 그 어머님하고 이제 둘째가 생기면서 그 전에 이제 둘째 생기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아기를 봐주실 분이 없으니까 네. 어머님하고 이제 합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주방에 그게 있더라고요. 라디오가. 라디오도 그럼 한번 여기서 맞춰볼까 해가지고 주방에 있는 라디오도 이제 맞추다 보니까 이 106.9가 이제 잡힌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설거지할 때, 밥할 때 그런데 이제 틀어놓고 이렇게 듣고 혼자 따라서 흥얼흥얼 거리고 말씀 듣고 이러면 생활을 하다가 다시 1년 쉬고 복직을 했죠. 복직을 네. 해서 갑자기 복직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또 못 들었어요. 저녁에 와가지고 이제 설거지하고 저녁 일할 때만 좀 듣고 네. 그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일 그만두고 저희 신랑 사업장에 이제 순식간에 격리로 이제 취직이 돼서 가네스 공업이시군요. 그래도 아무래도 아내가 또 도와주면 좋죠. 근데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안 해보던 일을 하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혼나고 나왔어요. 사장님께 혼나셨어요? 직원으로서? 네, 직원으로. 저희 신랑이 사업장에 나오면 사장과 직원 관계다. 정확하시군요. 네, 네, 뭐 이러시면서 네. 이러면서 막 얘기를 오늘 아침에 듣고 나왔는데 네. 처음에는 이걸 들을 생각을 못했어요. 극동방송을 어떻게 듣는지도 모르고 라디오가 안 잡혀요 사무실에. 아이고 이걸 어떡한대요. 그래가지고 라디오가 안 잡히니까 저희 신랑도 그냥 세상적인 라디오를 주파수를 맞춰도 되는데 그것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인터넷에 제가 극동방송을 쳤어요. 네. 그랬더니 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인터넷 라디오를 다운 그러니까 해야겠다. 네. 그 라디오 인터넷으로 네. 다운을 이제 받았죠. 받아가지고 즐겨찾게 이제 해놓고 네. 아침에 출근하면 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컴퓨터 키면 극동방송 틀고 기도 하고 네.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참 좋아요. 그 말씀 듣는 것도 좋고 찬양 듣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극동방송을 누가 추천해 준 건 아니고. 알아서 척척척. 아유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 나가서 잘 안 들려. 그럼 또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또 알아서. 네. 예, 우리 젊은 세대처럼 또 이게 세대답게 인터넷으로 또 듣기를 열심히 들으시면서 또 이제 일도 하시고 아이들도 키우시고 하시는데요. 네. 우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시면서 극동 방송을 들으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고 또 영적으로 생활에서 도움이 되셨는지 여쭤볼게요. 정말 사람이 살면서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그렇죠. 신랑하고도 좋을 수만도 없고 또 어머님하고도 좋을 수만도 없고 다른 타인에 대해서도 좋을 수만 없고 항상 기분이 좋은 건 아닌데 그런 날 이제 극동방송을 듣고 있으면 네. 위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했어야지. 네. 그날따라 또 그런 말씀들도 많이 이렇게 귀에 이렇게 들리는 것 같고 네. 그런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주는 찬양이 또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서 그러니까 혼자 막 중얼거리는 거 있죠. 네. 뭐 이렇게 속상하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러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사무실에서 복화술을 하시는 저는 좀 그래요. 주방에서도 막 설거지하면서 네. 하나님한테 혼자 막 중얼거려요. 막 기도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막 이렇게 투덜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투정도 뭐 얘기하시는 거죠. 예, 투정도 잘하고 네. 누가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텐데 아니에요. 혼자 쩡얼쩡얼 잘하거든요. 근데 극동방송 이렇게 들으면서 한 번은 기도해 주시는 분이 네, 소망의 기도에서 네, 어떤 분이 이제 무명으로 자기 네. 따님을 바로 며칠 전에 이제 우울증으로 이렇게 이르시고 아. 기도를 신청하신 어머님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듣는데 제가 막 울컥한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내가 만약 그랬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소소한 것도 그렇게 감사하게 네. 만드시고 정말 크게 다칠 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뭐 이렇게 사고가 날 것도 네. 안 해주시고 진짜 세상적인 마음이었으면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해줬어요? 라는 마음이 들 텐데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극동방송의 사연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더 낮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참 지금도 또 이제 눈시울을 붉히시면서 네, 얘기를 하시는데 그만큼 말씀 안에서 회복되고 위로받은 것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꾸 떠올리게 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에게 있어서 극동방송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 안 듣고 있으면 허전하고 네. 어쩌면 하루 일과의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밥? 밥? 왜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 간단 명료합니다. 밥. 네. 안 먹으면 안 되고 먹어야 기운 나고. 그렇죠. 극동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으면 허전하고 네. 들으면 기운 나고 힘나고. 네. 아, 밥이네요. 밥. 네. 네. 너무 단순한가? 아닙니다. 좋습니다. 예, 먹으면 힘이 나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보그나 성도님께서 이렇게 좀 영적으로 맛있는 밥을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따끈한 밥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또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아,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몇 개 안 한 것 같은데요. 금방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네요. 네. 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어떻게 해서 극동방송을 듣게 됐고 그 안에서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내일 좀 더 나오셔서 두 번째 시간 마련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명에서 우리 보그나 성도님 함께 오셨는데요. 쉼터 초대석이었습니다. 내일 또 두 번째 시간 이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